UBS. 세계를 보는 눈.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도하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주목받는 사안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이슈로 인해 그 이외의 몇몇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라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세계를 보는 눈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16개월 입양아, 세 번 살릴 기회 있었다 라는 울분의 청원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16개월의 여아가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후 무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돌려보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분개하는 글이었습니다. 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지난 5월 어린이집 직원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한 달 뒤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몸에서 상처와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시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었다며 돌려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16개월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왔지만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할 아이들을 잃고서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는 경찰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에 분개했습니다. 또한 친부모도 양부모도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를 위해 청원을 올려줄 사람도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국내에서 아동학대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아이들 매일 보육하는 보육교사, 아이의 몸을 확인한 의사의 신고에도 적극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외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인도에서 악성 빈혈로 고통받던 7살 남아가 치료를 위해 태어난 동생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실이 알려져 치료를 위한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골수를 이식받은 오빠 아비지트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생긴 지중해 빈혈로 고통받아왔습니다. 해당 질병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기능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혈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골수이식을 받으면 악성 빈혈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 골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골수가 맞지 않자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을 생각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검사와 진단을 통해 아비지트와 유전자는 일치하나 질병은 갖고 있지 않은 배아를 완성해 엄마의 자궁에 심었고 2018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몸무게가 10에서 12kg는 돼야 골수이식 수술이 가능했기에 아기는 지난 3월 자신이 18개월이 되던 해 오빠 아비지트에게 골수를 이식해줬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디파 트리베디 박사는 아기와 아비지트 모두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말하며 골수이식을 통해 오빠 아비지트의 질병도 완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기의 사연이 전해지자 현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유전자 조작 아기가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픈 아기와 완벽하게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아기를 낳겠다는 목적만으로 새로 아기를 낳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유전공학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는 눈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인도의 유전자 조작아기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듯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세계 지도 속에 그려져 있는 국가 간 경계선은 영토를 나누기 위한 선에 불과할 뿐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세계라는 우리의 공동의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투쟁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고송이었습니다. HUBS